할렐루야. 자,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 정기팟입니다. 또 일주일 만에 돌아왔네요. 네. 네. 요즘에 왜 이렇게 열심히 하죠? 개근 방송. 네. 아, 뭐 상이라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 네. 칭찬은 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네. 그렇죠. 저희가 춤을 춰야겠네요. 오늘 특별한 게스트가 지금 한 분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웃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마 네. 화들짝 놀라셨을 텐데 네. 드디어 저희 방송에도 꽃이 피었습니다. 네.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네. 우리 맨날 벽만 긁고 여기서 네. 서로 네. 이렇게 거의 그냥 남자들끼리만 했던 방송이었는데 오늘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네. 참고로 시원님은 아니시고요. 아, 예. 네, 시원님 네. 안녕히 하신가? 네. 예. 잘 지내신지 모르겠네요. 이제 또 여행을 가신다 그래서 네. 예. 얘기를 잠깐 나눴었습니다. 아 예. 그러세요? 네. 여행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네, 시원님 화이팅. 네, 졸업을 축하드려요. 그러면 저희 소개 먼저 잠깐 할까요? 예, 우리 네. 티원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T1이고요. 저는 예, 죄송합니다. 노래가 계속 나왔네요. 네. 저는 T1이고 저는 조직신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N1입니다. 저는 신약을 전공하고 있고요. 그레코로만 culture, 문화 이런 것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게스트로 게스트 참석해 소개해 주시죠. 저는 네. P이고요. P1. P1. 네, 네. P2, 3 계속 오실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실천신화 공부하고 있고 윤리에도 네. 많은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회 윤리. 또 종교 기독교 윤리. 네, 기독교 윤리. 네. 네. 네. P1. Practical Theology. 네, 네. 그렇죠. Theology. 네. 여기서 이제 Practical Theology로 구분이 되죠. 네. 네. 우리 C1님은 저기 카운슬링이었죠. 그렇죠. 네, 카운슬링. 네. 뭐 좀 넓게 보면은 그 같은 practical 분야라고 네. 할 수 네, 있지만 네. 네. 네. 그래도 그 C1 좀... 밑으로 들어가는 걸 거부하셔서 그렇죠. 네. P1으로 새롭게 아니 제가 카운슬링을 네. 아직 배우질 못해서 아, 카운슬링. 네. 본격적으로 배우지 못해서 그러면 저기 practical theology 안에도 여러 가지 그런 종류가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종류들이 있죠? 뭐 우리 청취자들은 또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실천 신학. 네. 실천 신학. 실천 신학이란 새내기인데. 아, 새내기. 네, 제가 막 저번 학기에 실천 신학 세미나 수업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배운 거에 의하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천 신학은 성서 그리고 조직신학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들을 생활에 목회나 생활에 적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게 아니고 그게 네.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수업에서 아, 네. 그게 아니고 실천신학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행동들을 가져와서 신학의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거 한 번 더 신학을 재구성할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삶의 실제 경험들을 집중하는 그래서 그 하나 나름으로서도 이미 신학이라고 실천신학 사람 공부한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고 또 네. 그거를 조직신학자들은 동의하지 않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네. 아유 좋네요. 네. 근데 저는 조직신학자로서 네. 100% 동의합니다. 저도 성서신학자로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네. 지지가 네. 지금 저희가 네. 사실 좋아하면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니까 근데, 아니 왜냐하면 이게 그 너무 추상적으로만 철학적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게 어떻게 실제 삶에서 워킹을 하는지 우리가 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항상 현실에 기반을 두고 추상적인 영역에서 생각을 하고 또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딱 그게 바로 네. 프랙티컬 띠올러지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패스토럴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네네. 네.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이미 네.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역시 다 이어져 예. 있나 봐요. 예, 이미 이야기를 하신 네. 거죠. 네. 네. 근데 너무 이렇게 네. 이렇게 지지가 참 어. 감사하네요. 저도 신약학자로서 지지해 한마디. 네. 예수님도 실천신학자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성서신학자라기보다 네. 예수님이 성서 성서 연구를 하신 게 아니고 그렇죠. 민생 연구를 하신 거죠. 아, 그렇죠. 네. 사람을 목회를 하신 그렇죠. 거죠. 사람들을 텍스트로 삼아서 사람들을 프라이머리 텍스트 삼아서 네. 연구를 하신 거지. 성서를 연구했다면 바리새인 중에 하나셨겠죠. 맞아요. 아, 그렇죠. 네. 서기관이나 그렇죠. 네. 좋은 포인트네요. 네. 그러네요. 그 저희 그 방송을 안 들으셔서 이거 네. 맨날 했던 얘긴데 그죠?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저희 와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아, 네.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기말고사 기간인데 네. 지금 1분 1초가 바쁜 때에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 네. 와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 애너님의 이 미친 섭외력에 깜짝 놀랐어요. 어제 통성명했어. 아 그래요? 네. 네. 평소에 인사도 안 하다가 아. 어제 인사하고 네. 오늘 그것도 제가 먼저 한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먼저 성함이 네. 어떻게 되시니? 아 그러니까요. 아 죄송해요. 그래요? 제가 붙임성이 없어갖고 좀 뵀는데 이름도 모르고 네. 뭘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아, 예. 그러긴 예. 좀 그렇잖아요. 여기 좀 좁은데. 아웃사이더예요. 애너님이 제가 예. 여기 좀 6년 7년 네. 있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관심이 이제 안 가더라고. 새로 오신 분들한테 아, 네. 그럴 수 있어요. 아, 인사도 안 관심이 네. 없으셔서 아, 제가 네. 죄송합니다. 제가 괜찮아요. 예, 죄송해요. 네. P1 앞에 계신 분들 좀 먼저 오신 분들한테는 관심을 좀 가졌었는데 그렇죠. 동시대부터 공부하셨던 피원님 네, 때부터 그냥 관심을 안. 왜냐면 제 코가 석자라. 그렇죠. 네. 라틴어 떨어지고 뭐. 네. 아, 저 그때 처음 뵀어요. 독일어 떨어지고 다 떨어졌는데. 라틴어 떨어지고 처음 보셨어요? 레퍼런스 데스크 앉아 있었는데 250. 최악의 상황에서 처음 봤어요. 라틴어 시험 떨어졌다고. 네. 한 번 더 신청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 그 인생의 지금 최대 위기에 몰착을 하셨는데. 그때 처음 뵀어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는데. 네. 이번 것도 만만치 않다. 네, 최악의 순간에 네. 만나신 네. 피원님을 하루 만에 섭외를 하신 너무 네. 성격 좋으시고 그렇죠. 네, 네. 참 굉장히 샤프하게 생기셔가지고 네. 저는 사실 좀 접근하기가 좀 힘들었었어요. 이렇게 평소에 뵈면서도 되게 샤프하게 생기셔서 네, 네. 저는 약간 얘기를 나눠보면 좀 안 그러신데 그 응답하라 1988에 네. 나오는 그 보라 약간 좀 닮으셨어요. 덕선이 언니. 네. 네.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 한번 이거 봐요. 볼게요. 네, 샤프하시니까 공부하시니까. 아, 공부 본인도 하시면서. 응팔을 안 보셨어. 응팔을 보셔야 네. 되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이름이 네, 보라? 보라. 성보라. 네, 네, 성보라랑 네. 이미지 약간 비슷하세요. 네. 예쁜가요? 예뻤으면 좋겠네요. 예쁘죠. 보라 예쁘죠. 아주 예쁘죠. 어, 감사합니다. 네. 네. 쓸데없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라포를 형성해야 되니까 네. 팟캐스트는 이게 중요하더라고. 라포 형성. 그렇죠. 네, 일단 아무튼 예 만나신 이제 하루 만에 섭외를 하시다니 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니 저도 피어님을 한번 모실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이번 주에 페이퍼를 세 개를 내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네. 하나 내고 이제 두 개 남았어요. 그래서 감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근데 공부를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잘하시죠.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니 눈빛이 딱 공부하는 눈빛이에요. 아니, 제가 그렇게 보이기만 보이고 실속은 네. 좀 없는. 아 굉장히 집중력이 강한 눈빛이에요. 그렇죠. 막 네. 컴퓨터 그 모니터를 막 뚫을 수 있는 그런 안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나중에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네. 좋겠고요. 그 네. 저희가 네. 이제 지난 3주 동안 네. 신정론을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쭉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또 방송을 마치고 댓글들을 열심히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예. 우리 아레오 바고 님께서 아레오 바고 님. 네. 꾸준히 잘 듣고 있습니다. 신정론 3편. 이 방송 듣던 중 최고의 방송이었습니다. 갓캐스트. 갓캐스트. 화이팅. 갓캐스트. 이게 갓캐스트가 네. 우리가 정말 방송을 잘해서 갓캐스트라고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저번에 한번 저번에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죠. 우리가 이제 네. 이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를 좀 이름을 네. 갓캐스트로 바꿔볼까.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애플의 팟캐스트에 네. 올릴 때는 아, 갓캐스트로 올리자. 갓캐스트로 하면 어떠냐. 이런 그걸 들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 굉장히 그러니까 평소에 들으셨던 꾸준히 거야. 잘 듣고 있었다는 걸 이렇게 증명을 해주시는 거죠. 아, 감사합니다. 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예. 그 열심히 그래도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참 또 힘이 되고. 네, 티원님이 네. 아무 말이나 이제 좀 올려달라고 저도 그랬고. 네네네. 거기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응답을 응답하신 거죠. 응답하라. 네. 네. 응답을 해주셨어. 2016. 아, 네, 감사합니다. 티원님. 네. 그리고 또 아니나 다를까 우리 네. 또 엿장수님께서. 엿장수님은 네. 이 청취 소감을. 네. 번호를 매겨 청취 소감만 또. 이렇게 모아 가지고 네. 소책자로 발간을 해서 그래도 출판을 해도 네. 될 만큼의 내용과 양과 네. 질입니다. 네. 글이 좋아요. 네. 네. 아주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것만 갖고도 우리가 팟캐스트를 진행해도 충분히 분량은 뽑지 않을까. 그러게요. 지난주에 저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아, 우리 엿장수님과 우리 둘이 함께 방송을 하는 것 같다. 네, 우리가 네, 그렇죠. 카페에 앉아서. 네. 네. 오늘은 엿장수님이 안 계셔도 돼요. 아, 그렇죠. 오늘은 여기에 우리 피원님이 피원님이 앉아 계시니 네. 우리 항상 여기 엿장수님이 앉아 계시다는 느낌으로 했어요. 네. 네. 예. 엿장수님 그 아주 예, 자세한 그런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우리가 다음 오늘 방송에서도 조금 얘기하겠지만 못한 내용들은 또 다음 방송에서 또 그 남겨주신 글들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 주제를 네. 하나 제안을 또 해주셨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현재 한국은 세계의 거대 악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기독교를 필두로 한 모든 종교까지 이 앞에 무릎을 꿇은 지 오래지만 그 중에서도 기독교가 가장 허약합니다. 그리고 아, 세 가지 악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국가주의,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그 다음에 반복주의. 이제 종북몰이를 당하는. 예. 근데 엿장수님이 말씀해주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 다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었어요. 네, 네, 맞아요. 그 국가주의 혹은 민족주의에 네.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저희가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네.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티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자유주의가 악의 근원이다. 악의 화신이다. 악의 화신이다.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기승전 신자유주의 혹은 기승전 반신자유주의. 네. 네, 기승전 반신자유주의 혹은 기승전 친일파 척결. 네, 친일 척결. 이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 티원님의 레퍼토리. 전에 혹시 이제 시간이 있으시면 전에 했던 방송을 좀 들어보시면 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저희가 다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이걸 주제로 하면 좀 더 심화 있는 내용으로. 아,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좀 개념이 없어요. 네네. 저는 좀 이렇게 티원님이 한번 또 발제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네. 들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세계 보면서 국가주의는 사실은 이 개인과 공동체의 그 균형이 깨진 거다. 네. 그래서 악이다. 이렇게 보고 신자유주의는 이건 그잖아요. 욕망, 그리드. 네. 예, 그거잖아요. 욕망. 욕망의 체계화라고 할 수 있죠. 예, 욕망의 사회적인 체계화. 네. 체계화된 예. 욕망. 시스템화된 욕망. 네. 네. 그리고 네. 반복주의는 사실은 헤이트리잖아요. 헤이트리드. 그렇죠. 예, 헤이트리드. 네. 그 헤이트리드이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fear factor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 fear 헤이트리드를 이용한 fear를 좀 조장하면서 네. 그러면서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건데. 내부의 그렇죠? 결속 또는 그렇죠. 본인의 이익. 내부 결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주의 이렇게 돼 있지만 그 7대 악 있잖아요. 7대 죄. 그 네. 기독교의 7거지 악.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7가지 죄악. 네. 거기에 사실은 다 포함 그걸로 환원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죠. 네. 네, 네. 그 저는 이제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는 악 중에 하나는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네. 어떤 악의 가장 뭐라 그럴까요? 그 대표적인 특징이 아닐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나요, 우리? 아니요. 아직은 그냥 아, 오케이. 표면을 긁고 있습니다. 아, 예. 아니, 왜냐하면 네. 제가 몇 주 전부터 아니 저번 주에 네.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이 신정론에 있어서 이렇게 조금 논의가 헤매어 왔던 이유 여태까지 네. 네. 많은 신학자들이 다른 듯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왔던 이유가 네. 악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네. 그 악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엿장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몇 번인가요? 그게 이게 악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몇 번인지 못 찾겠네. 예, 어떤 얘기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악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그게 악이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단어잖아요. 3번에 있네요. 어, 그래요? 네. 어. 그래서 에클레시아에 그, 어, 그래서,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필요하다. 네. 이런 제목으로. 네. 악이라는 말은 추상 명사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범죄라는 낱말이 있지 않나. 범죄라는 말을 놔두고 굳이 악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범인은 자취를 감춘다. 범죄. 아니 편의상 악이라고 부르고 써보자. 악 중에서 가장 강력한 악의 세력은 국가다. 우리는 이 국가라는 초대형 괴물을 상대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 기독교인들은 자나깨나 이 점을 놓고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필요하다. 기독교인의 개개인의 힘으로는 절대 못한다. 연대가 필요하며 에클레시아가 그 기반이다. 야, 이거 대단한, 이건 댓글 수준의 이게 신학책인데 거의. 네, 근데 저기 제가 이게 국가가 가장 강력한 악의 세력이다. 이거는 사실 제국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시거든요. 제국. 그렇게 네. 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네. 국가가 이제 가장 네. 큰 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복지국가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 그거보다 네. 이제 무정부주의 쪽으로 가야 그렇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네. 제국 기존의 어떤 그렇죠.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제국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사실 제국에 대한 저항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전체적인 미니스트리의 방향이 제국의 네. 영향력에 대해서 반대하는 네. 또 저항하는 그런 운동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예. 네. 그래서 저도나 동의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악이라는 말을 좀 지향하면서 범죄라는 말을 쓰면 되게 구체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악이, 악의 실체가.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네.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싶은 것이 네. 이 악의 어떤 구체적인 실체가 범죄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악과 범죄가 서로 이렇게 상호 치환되는 말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원인과 결과 같은 예, 그런 관계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해주신 말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theological point라고 봐요. 뭐냐면 이게 바로 그 한 theology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한 theology는 그 이제 한국적인 그 정서 한 있잖아요. 예, 한이 맺힌다 할 때 그 한 그 한을 그 이제 신학적인 관점으로 재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한 theology인데 그 앤듈성 파크 얘기하죠. 그렇죠. 앤듈성 파크 교수님이 이제 얘기하신 theology죠. 그리고 많은 이제 아시안 신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또 하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블랙 디얼로지언들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많이 동의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이제 그 워머니스트 디얼로지 한 그 교수님을 만나뵀는데 그분이랑 이제 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그 블랙 디얼로지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에 있는 이 오프레스된 경험들과 감정들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를 계속 몰랐는 게 정확하게 핀포인팅을 못한 거죠. 그러고 있었는데 한이 바로 그거다. 그래서 그 블랙 리버레이션 티얼로지언들이 이 한이라는 개념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예, 그 이야기는 조금 이제 엇나간 말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악에 대해서 이제 그 추상 명사라는 그 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교적으로 말하는 악은 꼭 사람의 이 범죄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악이라는 세력은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제 하나님의 반대하는 세력으로 악이 등장을 하잖아요. 예, 존재하는 것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영적인 세력이다. 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또 또 어떤 자연적인 악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은 모럴한 악이거나 혹은 이제 우리가 법률상으로 이야기하는 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악이 있다. 네,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 5번에 여정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재해, 인재, 범죄의 차이를 분별하자. 지진 등 자연재해는 지구의 생명활동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진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도 그것은 지구의 생명활동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지구가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작동원리다. 4, 5억 년 동안 무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비결이 여기 있다. 따라서 자연재해에 따른 수많은 희생은 과학적 이성, 종교적 영성, 인문학적 지성, 생태적 감수성으로 극복해 나가야지 하나님을 하느님 탓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주적 지성 혹은 하느님이 아름다운 지구, 칼 세이건이 말한 골디락스 존에 우리가 살도록 허용한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엄청난 축복이니까 적어도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 지구에 태어나게 해주었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궁시렁거리나 배은망덕한 놈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연재해를 네. 자연재해를 우리가 악으로 이게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하면 네. 근데 이제 이분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거를 범죄와는 구분해야 된다. 네. 네, 자연재해와 인재와 범죄를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네. 하는 거죠. 근데 저도 네. 이게 너무 사실 놀라운 이게 얘기거든요. 자연재해에 따른 수많은 희생은 과학적 이성, 종교적 영성, 인문학적 지성, 생태적 감수성으로 극복해야 된다. 이게 저는 이게 너무 사실은 놀라운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제가 걸어가다가 벼락에 맞아가 죽었어. 예, 이거를 내가 하나님을 탓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거를 제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이거, 벼락 맞아 죽은 저는 저에 대한 슬픔을 네. 만약에 저희 와이프나 우리 아들이 극복을 하는 방법으로서 과학적 이성, 종교적 영성, 인문학적 지성, 생태적 감수성으로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예, 그걸 악이고 뭐 네.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고 이게 아니고. 그렇죠.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예. 그 저희가 신정론에서 이야기를 쭉 나눴던 것은 예. 그러니까 캘비니즘의 네. 바탕을 둔 현재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예. 그 보수적인 신학의 틀이 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자연재해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은 그런 틀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예, 그것을 넘어서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과정신학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근데 저는 이 여장수님의 논점이 그 말씀은 저도 충분히 예, 그 예. 자체로 이게 문장 자체가 훌륭한 문장이고, 그리고 저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칭찬하더라 이렇게 해야 더 많이 써드리. 아니 근데 저 진심이에요. 네네. 제가 요즘에 굉장히 말에 진심을 담아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아, 원래 진심 없이. 네, 전 진심이 없어요. 진심을 집에 두고 다니는데. 네. 그래도 집에 남아 있었어. 네. 네. 훅 치고 들어오시네. 좋네요. 이원님보다 난데? 네. 아, 근데 농담이고. 네. 그, 이원님, 죄송합니다. 얼른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장수님께서 하시려는 그 범죄. 범죄라는 말이 갖는 유효성이 뭐냐? 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세월호 사건을 악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블러리 해주는 거예요. 블러리 해주는 거예요. 누구를 잡아서 족칠지가 몰라. 예. 근데 이걸 범죄로 얘기를 해버리면 범죄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네이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정의를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고. 네. 예, 그러니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단어인 것 같아요. 범죄가.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법적으로 해석되는 네. 죄. 네. 범죄가 네. 성립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자연재해는 우리가 그렇게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네. 그걸 뭐 후지산을 잡아서 처벌할 수도 없는 그렇죠. 거고. 근데 T1님께서 그렇게 네. 말씀하실까봐 여기 딱 네. 5번에 써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보통이 아무튼 그 악에는 네. 여러 가지 레벨이 있고 네. 또 다른 카테고리들이 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악을 그렇게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네, 근데 악을 규정하는 게 참 힘든데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철학적으로는 규정을 해야 네. 우리가 논의를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고통이 악이다. 그러면 몸에 고통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그 자체가 악이거든요. 그 자기가 해석하는 거에 그렇죠.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렇죠. 여기까지 하죠. 네. 네. 좋습니다. 빨리 끊고 넘어가야 돼, 이게. 그래서 예. 네. 그 댓글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레오바고님 감사합니다. 다른 네. 많은 분들도 들으시는 분들도 좀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생각을 나눌 수 있고 네. 혹은 뭐 질문이 있으시면 또 질문도 하시고 그럼 저희가 보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아. 건강한 소통의 장이 그럼요. 열리고 있고 네. 네. 이제 피어님도 좀 네. 피어님 네. 오늘 게시판에 좀 참가하시고 피어님 오시니까 너무 좋고 이제 피어님으로 다시 좀 돌아가서 네. 왜냐면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새로운 목소리 예. 그렇죠. 과연 누군가 이분은 누군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 개인에 대한 지극한 관심 이게 우리 방송이 있거든요. 네. 사람이 텍스트다. 네. 사람, 네. 사람이 컨텐츠다. 아 컨텐츠다. 네. 사람이 컨텐츠니까 네. 이제 한번 파보죠. 네. 그렇죠. 피어님에 대해서 왜 Practical Theology를 선택하셨나요? 예. 왜 신약도 있는데? 되게 어렵게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실천 신학을 공부를 하겠다고 했던 거는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뭔가 신학은 맞는데 신학에도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역사, 철학, 뭐 말도 못하게 많은데 제가 학부 때 사학과를 전공했거든요. 그리고 약간 사학. 네, 사학을 전공했고 또 유교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럼 사학이면은 그냥 역사학 그냥 제너럴한 네, 역사. 역사였고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시안 크리스티아니티로 해보려는 생각에 이제 여러 그쪽 뭐 아시안 크리스티아니티 뭐 리터처 이러면서 뭐 유교 장자 맹자 이런 수업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뭔가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하지만 그래서 그게 뭘까를 제 MDiv 3년 동안 엄청 찾아 헤맸어요. 네. 제가 생각할 때 MDiv 때는 아 진짜 방황하는 시간이었다. 네,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진짜로 하는 질문이 Practical Theology에서 하는 질문이랑 똑같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선택했다기보다는 그냥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질문을 하는 집단이 이미 있구나.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했죠.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대화에 낄 수 있구나. 이게 나도 할 말이 있고 내 질문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분야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보게 됐어요. 그런 질문들이 어떤 질문들이었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질문 예를 들면 네. 고통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고통. 네. 그러니까 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아까 신자유주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요새 디서빌리티 스터디즈에 꽂혀 있는데 네, 네. 그게 완전히 반대하는 게 신자유주의거든요. 네. 능력 위주의 사회가 너무 되어가고 있잖아요. 아, 근데 네. 디서빌리티 스터디즈는 우리가 장애라는 게 이 장애가 이 신체적인 장애가 진짜 본질적인 장애가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장애를 우리가 인식해왔기 때문에 장애이다. 네. 이거를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럼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왔던 가치들 있잖아요. 네네. 시간 절약, 시간이 돈이다, 돈, 능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무엇인지를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요새 아 이게 신자유주의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그러니까 또 그것도 보는 동시에 아 내가 얼마나 거기에 물들어 있었는지. 그러니까 내 욕망도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욕망들이 사실 많잖아요. 제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시 보게 되면서 아, 되게 그런 공부를 요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 동의를 저도 해요, 제가. 그 신학을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을 때쯤에 네. 그와 비슷한 고민에 굉장히 치열하게 예, 고민을 하고 저를 또 많이 괴롭혔던 그렇죠. 질문이었어요. 괴롭히죠. 너무 괴롭죠. 예.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냐 혹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따를 수 있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물론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하나님 믿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생각을 하지만 맞아요. 네, 아니, 좀 의미는 조금 풀타임자, 달라졌죠. 풀타임자. 네, 의미는 우리의 좀 꿈. 달라졌지만 아무튼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프레임이 그 아이디얼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를 벗어나기가 너무 힘든 그렇죠.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 그거를 아는 순간 괴로워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 그 정기팟의 이 모토? 모토라기보다는 네. 우리 그 그림이 아 그림이 네. 아 그림 아, 몰피어스가 그, 몰피어스 매트릭스에서 그 네. 몰피어스가 빨간과 빨간 약을 빨간 휴지 혹은 파란 휴지 제시하고 있는 옛날 예. 선택해라 예. 빨간 휴지 혹은 파란 휴지 그렇죠 화장실 유머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쪽 약을 그러니까 진실을 선택하는 순간 그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예. 괴롭긴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둘 다 그렇죠. 괴롭죠 근데 맞아. 그나마 왜 벌 왜 그 당한 사람이 네. 발 뻗고 잔다 그런 느낌으로 그래도 하나를 선택하면 그래도 마음은 덜 괴로운 네. 좀 굉장히 떳떳해질 수 네. 있는 공부를 네. 통해서 자기 성찰을 지금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보통 그냥 공부는 공부 따로 성찰은 성찰 따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굉장히 통합된 지금 학습 학습과 자기 성찰 네. 생활과 통합된 그런 네. 그런 삶을 살고 계시네. 그렇죠. 우리 되게 드문데. 애너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공부법만 20년 연구하신 네. 공부법의 달인이시죠. 네, 지금 언어가 네. 언어를 다섯 개 하셨죠 공부를. 네. 언어뿐만이 아니고 네. 공부법. 공부법만 한 20년 네. 공부하고 공부는 안 했어요. 공부법만 공부한. 네. 네. 나중에 책 하나 내실 거예요. 네. 공부법에 대해서. 네. 근데 증명되진 않아요. 왜냐면 쓰질 않았기 때문에. 네. 머리로만 알고 계신 네.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 정도의 공부법. 뭔가 이론들을 다 섭렵하고 계신 네. 네. 분이십니다. 예, 네. 아무튼 그 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한계 이걸 뛰어넘는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지난주에 또 우리를 매우 놀라게 한 네.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네. 있었어요. 네. 네. 그게 우리의 이 생각의 틀을 틀의 한계 혹은 이 생각의 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네. 뭐 뉴스앤조이 한번 가볼까요? 그러죠. 네. 오랜만에 뉴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뉴스앤조이. 뉴스앤조이의 예.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사실 어제예요, 그렇죠? 네. 오늘인가요? 예. 네. 뭐 아무튼 그 미국 감리교 목회자 그 111명이 100여 명이 본인들이 이제 성소수자다라고 커밍아웃을 했어요. 근데 그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어젠가요? 이제 목사 및 신학생들 목사 및 신학생들 예. 뭐 목회자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예. 전도사님들이니까. 그 5월 10일부터 아마 그 미국 감리교 총회가 시작이 됐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총회 하루 전날 이 커밍 아웃을 발표를 하신 거예요. 계획된 거죠. 그렇죠. 계획된 거죠. 네. 어떤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공개 서한을 네. 5월 9일에 UMC 안에서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화해 사역 네트워크 Reconciling Ministries Network에 공개 편지를 띄웠다. 이후 화해 사역 네트워크 홈페이지는 접속이 폭주해 다운됐다. 예. 그 공개 서한 내용이 우리는 여전히 이제 커밍아웃을 하는 거죠. 커밍아웃을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교단을 사랑하고 교단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UMC 교단을 적대시하는 LGBT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커밍아웃한다. 이 젊은이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정죄하는 말을 듣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커밍아웃 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성의 자라고 속이고 살아온 거죠. 왜냐하면 안수 받고 목사까지 됐기 때문에 이제 이성의 자라고 이제 속이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살아온 건데 이제 이번 총회에 맞춰가지고 111명이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신학생들이 커밍아웃을 한 거죠. 네. 굉장히 사실 많은 인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111명이면.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미국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징계 사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한국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서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발언만 해도 교단에서 파문을 당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교단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렇죠. 네. 예, 교단에 쫓겨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황인데 본인들이 이렇게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논의를 미룰 수 없게 본인들이 몸을 날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희생적인 일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내일은 없다. 네, 그냥 하자. 네. 예수님 그렇죠. 뭐 언제 오실지 정말 그 마지막 그 그렇죠. 구석에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이제 좀 유야무야 이번에도 넘어가면 그렇죠. 또 다음번 총회까지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힘을 행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꼭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내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제 커밍아웃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인데 네. 여태까지 이성애자로 그런 척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커밍아웃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따라하는 게 참 그게 자체가 힘든 일인데 한 거죠. 그렇죠. 네, 그 성명 내용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우리는 교회가 분별력을 갖기를 소망한다. 전 세계에는 익명의 무수한 사람이 희망과 치유에 목말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성소수자와 이들의 가족,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교계와 교회 어디든 존재한다. 그들은 당신과 신실한 관계를 지속할 방법을 찾고 있다. 교인들이 거절할 때도 말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드러운 자비와 위대한 신실함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는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과 어긋난다라는 게 이제 그 미국 감리교의 공식적인 입장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교회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신실하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기억해라. 그걸 알아라. 네, 그거 알고도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면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읽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다. 우리를 사람으로 봐달라. 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네. 그래서 참 저는 이분들이 그 내신 그 용기에 참 깊은 찬사를 드리고 싶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동성애를 사실 한국 기독교 내에서 굉장히 뭐 대부분의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들이나 뭐 교회들이 당연하게 악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당연하게 악으로 생각, 악으로 규정을 해버리는데 저는 그 엿장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악이라는 명사가 갖는 추상성 때문에 벌어진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네. 한국 그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강단에서만 듣는 거고 강단에서만 설교를 통해서 동성애는 악이다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거지 주변에 동성애자가 있는 경우는 별로 없고 네. 그래서 한 번도 구체적으로 동성애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만나서 교제해보고 이야기해보고 그들의 애환을 들어보고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동성애자가 하나의 구체적인 경험으로 다가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과 전혀 분리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악으로 규정되는 동성애 네. 만 이렇게 머리로만 이렇게 생각 경험을 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예, 그 구체성을 벗어난 채로 예, 그 그냥 그 추상적으로 개념화된 동성애로 악으로서의 동성애 네. 이 경험만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미국에 저기 와서 처음으로 동성애자들을 만났던 게 제 대학교 1학년 때 네. 여기 이렇게 잠깐 여기 미국 왔었는데 제가 기독교 대학에 이렇게 교환학생으로 갔었어요. 네. 근데 어떤 남자애가 자기는 남자가 좋다는 거예요. 찬양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잠깐 이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원님한테 커밍아웃을 한 건가요? 애원? 아, 네. 저한테? 네, 애원님한테 저를 안고 하고 싶었나 봐요. 아, 근데 그건 아니고 아무튼 저한테 제가 그때는 좀 예뻤거든요. 젊으니까. 그래서 그러냐. 네네. 근데 그랬죠. 기도를 좀 해봐라. 그때는 저도 조금 뭐랄까 되게 보수적인 그런 신앙 네, 생활을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겠네요. 아, 뭐 저한테 사랑 고백을 한 건 아니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걔를 또 사랑하니까 친구로서.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 너를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저는 그 당시에 신학기 1학년이었고 막 맨날 동성기도 하고 막 이렇게 좀 방언기도 네, 하고 막 이런 네. 그런 보수적인 어떤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걸 죄로 규정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런 이해가 없으니까 동성애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굉장히 용기를 가지고 저한테 커밍아웃을 한 건데 네. 저는 그걸 바로 정죄를 해버린 거예요. 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걔처럼 착한 애가 없어요. 너무 착하고 예? 순하고 그냥 그래요. 그리고 네, 저기 네. 또 텍사스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그 제가 학교 콰이어를 다녔거든요. 네. 학교 콰이어 학교 그 뭐 사람들이 이제 채플 때마다 이제 노래를 하는 그 콰이어에서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네. 거기에 그 반주자가 있었어요. 백인 네. 남자였는데 네. 게이였어요. 네. 네, 네. 근데 걔가 반주를 너무 잘하고 그건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얘기지만 반주도 잘하고 착하고 그리고 성격도 너무 좋고 너무 좋은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에 드셨어요? 아니 그 당시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도 저는 좀 보수적인 네, 네. 그때부터 좀 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네. 아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렇죠. 네, 똑같은 사람이고 전혀 다를 바가 없구나. 네. 그냥 이 성생활이라는 굉장히 사적인 삶의 부분 일부분 네. 그 부분만 나랑 상의할 뿐이구나. 네. 네, 다를 뿐이구나. 요거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거리낌 없이 이제 대화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예, 그리고 제가 여기에 왔을 때도 두 레즈비언 둘이 손붙잡고 다니더라고요. 네, 네. 우리 신학교를. 근데 걔네도 너무 착해요. 천사들이에요. 천사 둘두 명이서 그냥 손붙잡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미화하거나 특별히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뭐 티원님이나 다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요지는 그거잖아요.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어떤 공동체에 위화감을 주지 않고 또 뭐 해를 해코지 하지 않고 그리고 네. 또 어떤 강압적인 어떤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사적인 그런 범위 내에서 사적인 생활 범위 내에서 그냥 자기들이 그냥 그런 파트너를 갖고 하는 거예요. 네. 예. 그 저도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그냥 이렇게 사귀게 된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동성애자인 친구가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처음에는 한국에서 막 왔을 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질 못했어요. 네. 동성애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아예. 근데 굉장히 착하고 또 굉장히 잘 대해주고 그런 친구여서 네.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더 친하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가 동성애자인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때 굉장히 충격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를 멀리하거나 혹은 쟤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쟤는 죄인이니까 같이 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못했어요. 그런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선입견이 생기기 이전에 그 친구와의 관계가 먼저 맺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친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신실하려고 노력하는 친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 진실성이 나의 편견을 그냥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네, 알기도 전에.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 사람과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미 그냥 경험으로 깨달은 거죠. 예, 머리로 깨닫기 이전에. 네. 예, 그러니까 동성애자라는 거 알게 된 그 순간에도 위화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선입견에 의해서 그 친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게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진실한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정죄하기에 바쁘잖아요. 너는 우리랑 다르니까 너희들은 저리 꺼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게 흑인들을 과거에 교회 오지 못하게 했던 백인 교회와 다를 바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랑 여기서 같이 예배드릴 그런 레벨이 아니야. 어? 그런 너는 우리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야라고 선을 그어버린 거죠. 네. 그게 이제 그 이제 그런 discrimination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 교회에서는 굉장히 지양해야 될 모습인 그렇죠. 거죠. 말이 안 되는 건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기 어긋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독교에서 중요한 이야기고 기독교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죠. 근데 대신 말씀하신 게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기독교인이란 말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과연 우리는 예수의 정신은 어디에 두고 그 구약에 붙들려 있는 건지 그 몇몇 구절에 그 헬라어에 크레스토라는 말이 크레스토스라는 말이 있는데 네. 그게 친절한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네. 크리스티아누스 그거랑 발음상 차이가 안 나요. 이게 크리스랑 크레스 차이인데 네. 그 에랑 이가 발음이 그리스어에서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네. 그거 문자를 보고 그걸 나게 발음을 하는 건데 그 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You're Christian 그러면은 그리스어로는 당신은 친절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오럴리는 발음이 똑같은 네, 발음상으로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친절 위에 뭐가 있겠느냐. 구약에 무슨 그런 잠언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네. 친절하게 서로 대했으면 좋겠어요. 해코지 안 하고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그리고 여장수님이 얘기하신 범죄라는 말 이 범죄라는 이 범주 안에 동성애가 과연 들어갈 것이냐. 네. 범죄가 성립되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여기서 가해자가 만약에 동성애자라면 피해자는 누굽니까? 없어요. 예. 네. 네. 강간을 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해자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제가 이제 그냥 그 Devil's Advocate의 역할을 해보자면, 네. 그러니까 이성애자들 입장에서 네. 본인들의 어떤 미래에 동성애자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두려움.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를 무너뜨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네. 씨가 마를 거다. 씨가 근데 70억 명 있습니다. 좀 씨가 좀 말를 때가 됐어요. 예? 네? 저는 사실은 조금 이제는 좀 정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 인구는 좀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아버지도 자꾸 나한테 둘째 셋째 내라고 하는데 네. 저도 하늘 봐야 아무튼 그 이 인구 좀 하나 더 나서 뭐 하냐. 네.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정리할 때 되지 않았나. 그래서 네. 그런 좀 자연의 섭리일 수도 있겠다. 네. 너무 인구가 많아지니까. 자, 이제 피오님께 네, 좀 피오님께 가야겠네요. 네. 저는 좀 에너님 정리를 하세요. 제가 폭주라고 있어서. 피오님은 네. 어떤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계셨어요? 일단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는 현대 우리의 삶이 너무 이성 간의 사랑을 너무 로맨티사이즈 한 경향이 있지 않나. 네. 그런 것도 사실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 얘기. 영화가 떠오르는 네, 그 네. 얘기를 지금 해도 처음 되고. 하는 것처럼 해보세요. 네. 네. 네. 그 제가 작년에 영화를 봤어요. 이 네. 영화가 제목이 Blue is the warmest color. 이게 프랑스 영화인데 네. 이제 제목이 영어네요. 네, 네, 그래서 한국말로는 가장 따뜻한 색 블루. 네. 이렇게 번역이 돼 있대요. 이 영화가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받았다고. 네. 근데 이 영화에서 여주인공이 나와요. 여자 주인공 두 명. 네. 고등학생인데 아들과 엠마인데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이제 신영철 문학평론가의 이제 영화 감상평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서 신영철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아들이 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 너무 소심하고 약간 내가 자신이 없고 이럴 때 이 엠마가 나타나가지고 너 글을 잘 쓰는 것 같은데 글을 한번 써보는 거 어때? 이렇게 한번 말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아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천천히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신영철이 이렇게 좀 하이라이트하면서 이런 게 사랑 아니냐. 네. 제가 그걸 보고 딱 이 영화를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냥 모든 그 과정뿐만 아니라 첫눈에 반하고 가까이 다가가면서 서로 이제 호기심에 알게 되고 그러다가 빠져들고 그러니까 더 원하다가 그러면서 싸우기도 하고 삐지고 뭐 헤어지고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제 화해한다고 해서 그 상처가 없어지지도 않고 관계가 틀어져 버리잖아요. 네. 그 모든 과정이 어느 연인과 다를 바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랑도 그냥 사랑이구나. 그냥 딱히 레벨을 다르게 붙일 것은 아니었구나. 네. 특히나 자신의 어떤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측면에서는 더더욱. 네. 네. 아. 그 영화를 보고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됐죠. 네. 네. 저는 이제 감히 우리가 뭐길래 저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 재단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드신 거죠. 그렇죠? 그 사랑은 동성애라는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이랑 뭔가 다른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좀 병적인 거라든지 약간 그런 쪽으로 이미지가 너무 고정돼 있으니까. 네. 대중매체 영향을 받아서 근데 너무나 정상적인 그 연애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아, 예.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성애든 동성애든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갖는 어떤 그냥 사랑, 관심, 애정 그리고 이제 서로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서로 성장해 가는 거죠. 예, 관계인 거죠. 예. 예, 그게 다를 게 없다라는 이제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다르다라고 근데 생각을 사람들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렇죠. 예. 가짜일 거다. 라든지. 네. 혹은 쟤네들은 뭔가 좀 이상해서 저렇게 생각하는 걸 거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맨 처음에 하나님 고쳐줄 거야 이렇게 반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게 굉장히 티피컬한 리스폰스인 것 같은데 네, 예. 네. 그 말은 이 사랑은 병적인 사랑이야 건강한 네. 사랑이 아니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또 디서빌리티 스터디에서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이 네.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제 식민 시대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민 시대 때 말고요. 그 이제 대항해 시대, 예, 그때 이제 뭐 스페인에서 이제 그 아프리카도 도착을 하고 이제 자원 이제 콜로니를 만들었잖아요. 식민지를. 근데 그때 이제 그 탐험가들과 같이 가서 그 흑인들을 본 이 백인 선교사들, 유럽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고민을 했었냐면 저 사람들을 사람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정말 농담이 아니고 교황한테 편지를 보내요. 진짜 몰라서. 몰라서. 영혼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저 띵들을 봐도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진짜 것인가.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대화를 나눈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이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를 의미하는 것 같냐면 힘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정할 네.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그렇죠. 거기에 맞지 않은 걸 봤을 때 이건 뭔가 비정상이라고 예, 느끼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백인 위주의 생각들, 그 다음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문명의 수준을 이제 자랑스러워하면서 문자로 쓰여지지 않은 역사는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저들의 역사를 써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식민 통치자들의 마인드셋이에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정상과 비정상을 가를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미 그들의 생각 속에. 그리고 그 기준을 인퓨즈 한다는 거죠.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 식민 통치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너희는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나와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보다 열등한 인간이야 라고 생각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70% 인간이야 50%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신자유주의 체제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디서빌리티 이야기 하시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프로모트하고 있는 예, 들이밀고 있는 그 완벽한 인간상이 아니면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디서빌리티에 대해서 한국말로 풀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네. 뭐 수준이 높아서 수준이 아, 죄송합니다. 청취자 수준이 영어를 우리가 매번 풀어주면 짜증을 내는 수준. 아 그렇구나. 네, 왜 영어를 푸냐 우리 아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해주세요. 네. 장애 디서빌리티가 네, 이제 장애인데 네. 근데 한국말로 장애인 스터디즈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한국 사실 생소하죠 우리도. 그래서 한국의 네. 장애인 학문보다는 특수교육학과가 많. 더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많이. 특수교육이라는 것도 사실은 좀 네. 전제가 깔린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돼야 된다. 네. 정상이 아니니까 뭔가 특별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네요. 생각을 네.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네. 이 말씀들을 너무 두 분이 조금 케미가 맞네요. 그래요? 네, 이렇게 네. 주고받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지금 힘을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네. 이제 기준을 정하는 어떤 네. 네. 네, 그런 그 오만이잖아요. 네. 근데 오만 힘. 저는 이게 되게 미성숙한 자기 중심성이다. 그렇죠. 예, 미성숙한.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친일을 타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기승전 친일을 타파.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게 그 사람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생각하는 건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잖아요. 네. 그 홍인종들이라고 불렀죠. 이 그 남아메리카 네, 네. 그 원주민들을 홍인종이라고 불렀잖아요. 저 깜짝 놀랐네요. 왜요? 예. 아니, 제가 아는 교수님 성함이 홍인종이셔서 아, 예. 갑자기 그분 얘기를 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저는 홍인종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여기 감리교의 파운더 존 웨슬리가 홍인종들 전도하러 예, 아메리카 대륙으로 왔다가 네네. 2년 동안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이 사람들 너무 악한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예, 요한 웨슬레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악한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이 네티브 아메리칸들이 네티브 아메리칸들? 네. 그렇죠. 인디언들이 네. 네티브 아메리칸이라고 불러지잖아요. 네, 네, 네. 그분들이 얼마나 수준 높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냐는 거죠. 네. 정말 이 말도 못하게 수준 높은 영성을 가지고 그들만의 삶을 잘 영위하고 있었고 온전한 인간들이었고 네. 정말 평화를 사랑하고 깊은 영성의 소유자들이었는데 와서 이렇게 다 죽이고 하니까 그분들이 저항의 노래로 부른 게 이 체로키 민족들이 부른 노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거든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멜로디가 체로키 민족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요? 네. 민요 같은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가사를 붙여 가지고 이제 부르는데 그게 어떤 가사였냐면 백인들에게 저항하는 가사였어요. 네. 네. 너희들은 위선자들이다. 그걸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붙여 가지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네. 너희들은 역설적이네요. 네. 너희들은 위선자들.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할 거다 회복할 거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사에 이미 신학이 담겨져 있어요. 네.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제가 이거 좀 많이 생각해 왔던 거긴 한데 네. 이렇게 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돌이켜 보면 엄연한 잘못이 있잖아요.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때는 또 사람들이 경험이 없었으니까 정말 그 사람들의 조건 속에서 최선이었. 최선이어서 했다면 네. 그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할까요? 글쎄요. 그 항상 한계는 있기 마련이죠. 네, 근데 그 시대 정신은 항상 기존의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데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시대 정신을 뛰어넘지 못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비난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우리는 바래야죠. 네. 그러니까 그 질문 정말 좋은 질문인데 굉장히 깊고 어려운 질문이라 대답하기가 굉장히 난해한데요. 네. 근데 그 네, 대답해 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했대요. 근데 이제 아 저도 아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정말 이분 그러니까 가슴 아픈 결과를 낳았는데 네. 그 사람들 생각하면 만약에 그게 정말 최선의 선택이었다면 완전히 비판할 수 있는가?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사실 돌아가셔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렇네요. 그렇지만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네. 잘못이라는 네.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그렇죠. 우리 사고의 그렇죠. 한계, 이해의 한계, 정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딱 맞닥뜨렸을 때 이 어떻게 이걸 판단해야 좋을지 모르는 때가 많거든요. 갑자기 또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늑대와 춤을. 네, 늑대와 네. 춤을 안 보셨어요? 여기서 또 이제 세대 차이가 나. 늑대와 춤을이 그거잖아요. 그 이... 주먹 쥐고 일어서. 예, 네. 아시나요? 전혀 몰라요. 어, 네. 그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 한번 보세요. 늑대와 춤을. 그 이게 늑대 유혹은 알아요. 아, 그건 조금 늑대... 야한 영화 같은데? 아니에요, 전혀. 드라마인가요? 드라마인가요? 예,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아, 한국 드라마. 아, 역시 이렇게 또 네. 약간의 세대 차이가. 아, 어쨌든 그 늑대와 춤을이라는 영화는 굉장히 유명. 지금 한번 보실 필요도 있는데. 그게 그 미국 병사들이 이렇게 인디언들을 학살하는 때였어요. 아. 네. 근데 그때 이제 한 명의 병사가 스트랜디드가 되는 거죠. 길을 잃어가지고 네. 이렇게 혼자 떨어져서 있는 건데 그때 이제 모닥불을 피고 늑대가 있길래 같이 춤을 췄는데 인디언들이 그거를 보고 저 사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백인 병사 이름을 늑대와 춤을이다 이름을.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자기 부조로 데려가가지고 같이 됐구나. 친구가 된 거예요. 네. 나중에 이제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백인 자기 이 동료들을 저항해서 이제 싸우는 거죠. 예, 그래서 와가지고 거기 인디안 부족에서 자란 백인 여자가 있었어요. 네. 그 여자랑 같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예.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부족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어떤 관계,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 영화는. 네. 좋은 말씀이었고요. 네. 네. 재밌네요. 재밌는 네. 영화. 그래서 이게 네.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네. 힘을 갖고 있을수록 힘을 갖고 있을수록 자기 중심성이 더 강화가 되는 경우가 많고 맞아요. 그리고 벗어나기 힘든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네. 유럽 그 대항해 시대 뭐 그때 네. 예, 식민지 시대 너무 그렇죠. 힘이 많으니까 네. 자기랑 다르면 그냥 미개인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 중심성을 네. 벗어나기 힘든 거고 사실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거든요. 그렇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어떤 자기와 우주와의 관계, 자기와 어떤 공동체와의 건강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게 그게 사실은 구원인 거. 그 방금 맞아 딱 그 말씀 해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네. 그 질문을 드렸을 때. 근데 아 진짜 Practical Theology 저번 학기 세미나를 들으면서 교수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부분이.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항상 인지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분의 스타일이 워낙에 겸손하시고 너무나 완벽주의셔서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런 적도 있었지만 저한테는 저렇게 이미 학문적으로 많이 이루신 분이 계속 한낱 학생인 저희를 대하실 때도 그 자세를 유지하시는 걸 보고 네. 많이 배웠거든요. 네. 그런 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나의 사고에 한계가 있다. 내가 이해하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내가 아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 총신분들. 얼마 전에 그 총신분들이라고 얘기하면 아니 총신분들 말고 총신분 아니에요? 아니 이제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좀 구설수에 오르내리신 이 어버이 연합분들 아 어버이 네. 어. 그런 분들 보면은 네.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사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적을 계속 하나씩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고 있는 그 몇 가지 네. 예, 그 뭐라 그럴까요 인생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 예. 거기서 벗어나면은 다 종북 빨갱이로 네.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사고 방식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비난할 수 있다면 우리도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나는 혹시 기독교의 세계관 안에 갇혀 있진 않은지 맞아. 또 물어봐야 돼요. 네. 그리고 나는 어떤 기독교 안에 갇혀 있는지 이것도 알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그 말 자체가 너무나 광범위한 그쵸. 카테고리를 한꺼번에 다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아시니까 더 많이 아시는 더 겸손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된다. 그 페이퍼 쓸 때도 네. 거의 다 왜 이렇게 쉽게 되지? 이렇게 하면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오히려 아, 왜 이렇게 할 게 많아? 이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아, 내가 그냥 정상적인 궤도에 있구나 이런 네.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네. 고민하고 내가 고민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을 때가 사실은 사실은 정말 예, 잘하고 있는 예, 순항 페이퍼가 순항 중인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좀 진행을 해보 진행을 좀 하죠 예 그러면은 제, 오늘 우리가 예, 동성에 대해서 동성의 이야기를 드디어 굉장히 민감한 주제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네. 건드리기 시작한 건데 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저는 네네 네, 네. 네, 근데 네. 우리가 사실 평소에도 굉장히 동성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얘기를 못 꺼낸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저는 오늘 잘못 걸린 아,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근데 저희 방송이 그 저희 방송은 한국...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렇게 디스클레이머 네. 그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많이 들으세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 분들도 들으시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많이 저희 방송을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충격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네. 이렇게 조금 동성애 얘기는 네. 사실 그동안 중요한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피해왔어요. 본색을 드러내면 위험할 네. 것 같아서. 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하나씩 이야기를 좀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방송이 우리의 방송을 대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 무슨 얘기야? 이렇게 일단 얘기하고 성경은 과연 동성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있는지 저희 예. 우리 성서학자이신 예. 성경은... 에너님께서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 예. 좀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제가 굳이 성서학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우리의 입장이라고 하고 얘기하면 권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일단은 우리 그 엿장수님께서 악과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언급을 해주신 게 전 참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과연 우린 악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제가 방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죄라고 악을 범죄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동성애는 이 범죄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가 예, 그렇다면 과연 가해자는 누구고 피해자는 누구인가 예, 그리고 이 제 나름대로 이 악에 대해서 규정을 해봤어요 네 철학적으로 어떻게 하셨죠? 예. 악은 무엇이냐? 저희가 그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 1화에서 네. 정통을 규정을 해봤어요. 네. 근데 이 정통을 규정할 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 arbitrariness 임의성이에요. 임의성. 네. 임의성은 어떤 originality 얘기하는 거예요. Originality.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흐예 아쉬엘 에흐예 I will become who I will become. 나는 나는 나다.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될 거야. 이게 임의성이거든요. 그렇지만 to you 너에게 모세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되고 싶은 내가 될 거야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예, 이게 관계성이에요 예, 그래서 임의성과 관계성이 같이 갈 때 그게 바로 정통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게 하나라도 없을 때 그거는 사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정통성이 없고 예, 관계성만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 어떤 이 오리지널리티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오리지널리티만 있고 임의성만 있어요. 그리고 관계성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만이 신천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네. 한 가지만 말씀을 네, 드릴게요. 네. 그 제가 이해하고 있는 오리지널리티는 네. 그 관계성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화이트헤드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네. 관계성은 아니 그 오리지널리티는 네. 과거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오리지널리티예요. 네, 그래서 약간 제가 좀 그래요? 예, 컨퓨징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바는 그런 거죠. 네. 그 어떤 우리 삶 가운데에 있는 그 관계성들, 네. 그 엘리먼트들의 관계성들, 네. 엔터티들의 관계성들 에서 그치면,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노벨티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임의성이 그쵸.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꽃들도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다 달라요. 네. 진달래꽃 하나를 봐도 그 이 꽃잎 하나하나가 다 다르잖아요. 네네. 이게 서로 관계를 가지고 아름답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하나하나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임의성을 가지고 난 내가 될 거야. 이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주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우주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획일성이 아니고 임의성을 각자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정통이다. 네. 정통이라는 것 그런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 이 정통이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규정해보고 싶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네. 악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반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individuality 예, 개별성이죠. 개별성과 communality 아 그거는 공동체성이죠. 네.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균형이 깨질 때 그것이 악이 아닌가. 예. 예를 들면 국가주의는 너무 커뮤니티가 강조가 돼서 개개인의 자유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네. 예, 그게 악인 거예요. 국가주의는 그래서 악인 거예요. 네. 예, 그렇죠? 근데 이기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 말고 그 님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Not in my backyard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배우셨어요? 여기 그게 교과서에 나왔어요. 교과서에 나오죠. 네. 여기서는 세대 차이가 안 느끼시네요. 굉장히 오래된 말이잖아요. 그죠? 네. 저희 때는 교과서에 없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이렇게 이 극단적인 개인주의. 네. 요즘에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소시오패스 많거든요. 네. 나만 생각해.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그 너무 네. 큰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사회를 생각하지 않고 사회와 건강한 관계를 못 맺고 혼자만 생각하니까 그게 또 이제 네. 임의성이 강조되고 개별성이 강조됐기 때문에 그게 악인 거죠. 그게 또 신자유주의랑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됐나를 보려면. 네. 네. 그렇죠. 신자유주의. 모든 가치. 사람들이 다 네. 경쟁하고 연대하지 않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연 동성애가 제가 지금 방금 철학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규정한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느냐. 예. 네. 네.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네. 일단은 그게 이제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네. 예, 이제 천사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멸망시키러. 네. 그래서 이제 롯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롯의 집에 그 사람들이 잔뜩 모여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막 모여 갖고 내놔라. 내놔라. 저 천사 네. 둘을 저 남자 둘을 내놔라. 네. 천사들이 남자인가 봐요. 남자. 그래서 이제 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롯이 자신의 딸을 주잖아요. 주려고 했죠. 주려고 했는데 네. 필요 없다. 네. 우리는 천사들을 원한다. 저 사람들.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을 동성애를 비난하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장으로 이렇게 내러티브로 그렇죠. 이야기로 그래서 삼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 그렇죠. 동성애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동성애를 네. 소돔이라고 사담이라고 하거든요. 소더마이트. 네, 소더마이트 동성애. 네. 자,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소돔이 동성애의 상징이 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현존하는 우리 일상에 있는 동성애자들은 사실 이것의 모양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네. 이거는 사실 동성애 자체가 문제로 부각이 된다기보다는 이 천사들의 가지고 있는 개별적으로 천사들이 개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존엄한 자유에 대한 폭력적인 억압 네. 이게 악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violence 악이 이게 이제 폭력을 악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사실은 그런 패세지라고 볼 수 있고 네. 동성애 자체가 순수하게 추출돼가지고 그것이 악이다라고 규명하고 있는 그런 패세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엎는 그런 게 이제 레위기 18장 네, 네. 22절에 너는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시다. 그리고 20장 13절에 남자가 같은 남자와 동침하여 여자에게 하듯 그 남자에게 하면 그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할지니라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죠. 네. 이제, 네. 이제 레위기의 책의 특성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함이고 구별됨. 네, 그렇죠.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이에요. 네. 근데 이제 구별됨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왜 나오냐면 그 이민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네.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도 이민족 사이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그렇죠. 것 자체가 가나안 땅에서 네.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나안이 남의 땅이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네. 출애굽기가 이제 가나안 정복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나안을 정복을 하는 그 출애굽기 자체가 이거거든요. 남의 땅에 와서 이거 내 땅이다. 네. 출애굽기 자체가 이 땅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신에게 신으로부터 받은 이 어떤 신성한 땅 문서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내 땅이야. 지금 이스라엘도 똑같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이제 땅 문서 거기서 원주민들을 죽여가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약간 땅 문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남의 땅에서 살면서 남의 민족들이 이 주변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순수한 민족적인 민족의 순수한 어떤 혈통, 네. 정통성 이런 거를 유지를 하기로 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족보. 그렇죠. 네, 족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은 좀 비슷한 네, 족보. 네. 땅이 중요한 것도 그렇죠. 비슷한데. 그렇죠. 땅도 중요하고. 족보랑 규칙, 법입니다. 법. 네. 네, 족보와 규칙 이 두 가지.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들 아이덴티티를 규정을 네. 해주거든요. 족보는 네. 이렇게 이렇게 어떤 내가 어디서 그렇죠. 왔는지 예, 위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온 거잖아요. 네. 그 시간적으로 그게 이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렇죠. 거죠. 네. 시간적으로 자신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규정하는 거고 규칙은 어떤 그 동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두 가지 대표적인 게 그 음식법. 예, 네.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코셔. 그리고 음식법과 할례거든요. 네. 네. 근데 음식법과 할례 이방인들이 볼 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맛있는 삼겹살을 먹지 않냐. 네.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 왜 그렇게 하냐. 네. 할례를 왜 하냐. 네. 포경 수술을 도대체 네. 다 커가지고 그것도. 네. 어? 네. 계속 이게 서로 네.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볼 때 개 같은 거예요. 할례를 안 받으니까 개 같은 거고. 네.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볼 때 너무 멍청한 거예요. 네. 저런 것들을 쓸데없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게 각각 나름대로 이 이방인들이나 뭐 헬라인들이나 뭐 다른 민족들이 각각 자기 민족마다 자기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겠죠. 네. 예, 뭐 네. 의식도 있고 리추얼 이런 게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그것이 음식법과 할례였고 그게 이제 규칙이고 그리고 이제 이 족보였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민족들한테 얘기하고 있으니 너희는 족보 없는 민족이다. 네. 그러나 로마인들도 족보가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니아스라는 책을 썼어요. 네. 그래서 이 일리아드 아시죠? 트로이 전쟁. 트로이 전쟁 때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 네. 그게 이제 그 헥토의 부장이었어요. 헥토의 네. 부하였어. 네. 헥토 그 트로이의 왕자 헥토의 부하였어요. 장군. 네. 그 사람이 바로 이니아스라는 사람인데 그 이니아스가 살아남아서 남은 이 트로이 사람들을 몰고 이 배를 항해해가지고 이탈리아에 정착을 한 거다. 예, 그렇게 이제 국가 건립 서사시를 쓴 거예요. 네, 네. 예, 버질이라는 사람이,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이 네. 그걸 쓴 거예요. 족보가 없었는데 그런 식으로 족보를 만들어냅니다. 아, 그 쌍둥이에서 네. 비롯된 거 아니었어요? 뭐 그런 얘기도 네. 있지만 건국 서사시로서는 베르길리우스가 이제 더 정통성이 있다. 이니아스를 쓴 네. 거죠. 아, 예. 오케이. 황제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네. 지금 조금 얘기가 빗나갔는 많이 간 것 같은데. 많이 빗나갔죠. 다시 돌아오시죠. 네, 돌아가면. 그러니까 이제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네. 이런 얘기를 한 거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얘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네. 동성애를 무슨 어떤 이거를 어떤 메타피지컬한 어떤 그런 철학적인 의미로 이거는 절대적인 악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패시지가 아니고 네. 이 어떤 다민족적인 그런 사회 하에서 나는 나름대로 나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가나안 네. 지역에 살았던 민족들의 그렇죠. 풍습이 어떤 풍습이나 리추얼, 네. 네.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렇죠. 방법 네. 이런 것들이 그 출애굽기에 보면 조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걸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여자 사제인데 네. 그 여자 사제들이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매춘을 하는 식으로 예, 그렇게 이제 신을 경험하게 하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그런 풍습에 물들지 않고 그렇죠. 성스럽게 구별해야 된다. 네네네. 라는 그러니까, 의미에서 레위기가 예. 쓰여졌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한마디로 민족적인 네. 자존심이라는 게 다 있거든요. 네. 사람은 다 이렇게 이렇게 좀 숭고하고 싶어. 좀 높은 자존심을 유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공부 왜 합니까? 저는 사람이 왜 살죠? 지잘난 맛 사는데 지잘난 맛에 사는 건데 지잘난 맛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을 합니다. 걸어 다니면서 예, 걸어다니면서 철학을 생각을 하고 네. 예, 그게 그 사람들의 자존감을 유지하는 방법이었고 네. 철학을 하는 대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성소를 만드는 거예요. 네. 네. 철학을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대신한 거예요. 네. 예. 철학을 이 법의 개념으로 대체한 거고.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문화라고 보고 생각을 하면 문화, 하면은. 그렇죠. 자기의 민족적인 정체성과 개개인의 어떤 소속감, 그리고 자존감,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싶고.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이제 그 구약의 그 네. 패세지들을 우리가 볼 때, 네. 또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해석을 네. 하면 문제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저 한 민족을 말살시키는 게 이제 정당화 될 때도 있죠. 이제 그렇죠. 진멸이라고 하잖아요. 진멸.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폭력적인 뭐 저기 아기 여자뿐만 아니고 동물들까지 다 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자신을 구별하려는 거기 그 땅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네.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네. 어떤 그런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걸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대로 이해를 할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 구절도 마찬가지 구절인 것이고 그렇죠. 아까 돼지고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네. 뭐 다 먹잖아요. 기독교인으로서. 그러니까요. 돼지고기는 먹으면서 그러니까 왜 말씀을 선별적으로 그렇죠.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구약에 있는 다른 말씀들은 왜 안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진멸하라든지 네. 예.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가늠한 여인은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고 이거 왜 기독교인들 안 하고 있죠?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네. 저기 지금 최근에 한국에서도 그 뭐 법이 있었어요? 법이. 최근 아니고 네. 아 간통법 네, 없어진 간통, 거? 네. 간통법 없어졌죠. 아, 예. 그렇죠. 네. 네. 아니, 간통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아닙니다, 이제 한국에서 들고 일어나야죠. 한국 기독교인들이 네? 이거는 성경에 이거는 죄로 명시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없어지면 어떡하냐? 의미를 생각하라는 거죠. 포인트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선별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일단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돼지고기 먹습니까? 예, 먹으면 안 되죠.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럼 있는 그대로 다 지켜야죠. 근데 그거는 그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인이 아닌 거잖아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한다면 그 유대인이죠. 그렇죠. 네,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유대,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축자 영감설이라고 불러요. 네, 이제 그 축자 영감설. 네, 아시죠? 네, 축자 영감설. 네, 그러니까, 받아 적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그 불러주신 대로 받아 성경을 적었다. 보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그게 뭐냐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법인데 그게 어디에서 나왔냐면 바로 축자 영감설에 나온 거예요. 네. 축자 영감설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펜대로 사람들 잡고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를 들면 우리 애너님이 성서학자시니까 애너님한테 빙의가 되셔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 정신이 없어지고 그냥 이제 성령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은 없어지고 몸만 빌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 사람을 조종해서 이렇게 썼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글쎄요. 성경 죄송합니다. 네. 성경에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성서 무어설이 거기서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짝이에요. 짝으로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까지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성서 무어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그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신학자들이신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꼬투리 잡힐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네. 저기, 그래서 저는 엿장수님께서 6번이라고 해, 6번. 다시 바이블로 이렇게 적으신 게 되게 이게 놀라운 말씀해 주셨어요. 바이블이 신화냐, 픽션이냐, 팩션이냐. 그것은 문제거리가 아니다. 이건 이건 통찰력 있는. 예. 중요한 것은 이 바이블이라는 경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 전 100% 동의합니다. 나는 답을 찾으려기보다 질문부터 찾으려는데 초점을 두고 바이블을 읽어왔다. 그리고 그 답은 저작거리에서 찾으려고 했다. 그랬더니 한층 눈이 밝아짐을 느꼈다. 이랬든 저랬든 바이블은 현묘한 책이다. 제가 여기 한자로 현묘라고 적혔는데 제가 읽었습니다. 자, 그 성서를 읽는 목적이 이분은 질문을 찾으려고 성서를 읽는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게 정말 맞는 말 같고 답을 찾으려고 읽으면 안 된다. 아,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예, 네. 답은 저작거리에서 찾아야 된다. 이건 굉장히 실천신학적인 말이에요. 네. 예, 답은 휴먼 피나메난에서 찾아야 된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성서를 가지고 휴먼 피나메난을 재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예, 휴먼 피나메난을 갖고 예, 성서를 참고해라 이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그래도 성경에서 예. 답을 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글쎄요. 저는 사실 솔직히 이거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식을 예.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고 예. 또 구약에서도 예. 그 수많은 세대를 보여주시면서 네. 봐봐 삶에는 너무 큰 고통이 있어. 이거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렇죠. 고통이 있어. 네네네.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저는 궁극적인 대답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따라서 적용점이 바뀌어져야 되고 참고가 되고 이런 게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막 그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런 게 괜찮은 시대는 다윗의 그런 용맹한 걸 보면은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 싸우자. 군인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힘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니까 싸우냐?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된다. 그렇죠. 그 텍스트에서.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경은 그 당시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경험을 본인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모음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 경험이 축적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홀리한 책인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문자 자체가 홀리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쓰여진 억구 자체가 홀리한 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 있는 그 깊은 의미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죠. 또. 예. 그리고 성경은 의미의 책인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발견해내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성경의 그 문자 그대로의 말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죽음의 권위. 의 책이 돼버리는 것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성서를 어떤 통시적인 지적 공동체, 네. 통시적 지적 공동체로서의 인류가 네. 예, 이제 남긴 유산이죠. 네. 예, 그리고 좀 완결된 책이 사실이잖아요. 66권으로 완결됐잖아요. 기독교 내에서는. 그렇지만 사실은 그걸 봤을 때 통시적인 지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옛날 했던 사람의 했던 말과 나중에 후대했던 사람의 말이 달라요. 그렇죠. 그게 한꺼번에 같이 모여져 있는 거예요, 성서 안에. 그러므로 같은 주제, 같은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도를 그 복음서,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합을 해가지고 만든 책이 있어요. 그걸 시간 순으로 통합해가지고 시리아교회에서인가 그거를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어느 근데 시간적으로도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든지 네. 그걸 시간적으로 재배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거예요. 왜냐면 한번 읽어보고 싶다. Redundant 하니까. 네. 근데 그 책이 굉장히 그 인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네. 왜냐면 이 내 책이 가진 각각의 상이한 매력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중화돼 버린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진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노력은 헛된 노력이다는 거죠. 아, 알겠어요. 예. 그게 왜 그랬는지. 예. 왜냐면은 한 사람이 아까 말씀했듯이 경험한 하나님을 쓴 건데 네. 어떻게 보면 그걸 다 합쳐놓음으로 그렇죠. 인해서 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예. 색깔이 없어지니까 그 인격성 관계에서 본 예. 그런 게 사라져서 또 네. 매력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서라는 것은 이게 로마의 아레나라는 게 있잖아요. 그 검투사들이 나와서 싸우는 아레나. 사실 그런 느낌이에요. 예, 부활에 대해서도 부활이 영적인 거다, 육적인 거다. 이 두 가지로 아니면 이게 영적인 육으로 부활이 된 거다. 이 세 가지예요, 사실은. 세 가지 상이한 의견들이 검투사들이 서로 죽일 듯이 싸우듯이 거기 나와요. 마태복음은 육적인 부활을 강조해요. 네. 예,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이 막 좀비처럼 막 나오거든요, 예수님 부활할 때.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교적인 그런 약간 그런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과 육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든 육을 강조하는 건데, 요한복음은 그렇진 않죠. 요한복음은 영적인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도마복음에서는 오로지 영적인 부활만 강조를 하거든요. 예. 영지주의와 연결된 그렇죠. 영지주의적인 중간 그렇죠. 다리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적인 복음서가 사실은 먼저 쓰여졌다고 요즘은 또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오로지 영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는 그냥 이제 가현이다. 보이는 그렇게 보였던 것뿐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마태복음이 사실은 무슨 얘기냐. 네, 거기에 대한 반발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예. 질문이 있어요. 네. 그 끊어내라, 잘라라. 네. 이게 많은 게 뭐였죠? 끊어내라, 잘라라 뭔 소리? 그 보고서 제가 저번 네. 겨울에 아, 성경 네. 좀 읽어야지 이러고 읽기 네. 시작했는데 네. 어느 챕터에서 어느 사복음서 중에 하나가 뭐든지 뭐 죄를 지면 뽑아내라, 잘라내라 이게 많은 네네네. 구절이 있어서 네, 제가 있어, 여쭤봤어요. 있어. 신약하시는 분한테. 왜 여기 그러냐 그랬더니 딱 그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누가복음이겠네. 아, 누가복음인가? 요한복음 모르겠네. 정말 짧은 지식이 마태복음인가? 마가복음인가? 몰라. 난 잘 모르겠어요. 누가복음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우리 똑같아요. 지금 우리 셋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특히 티오님이랑 저랑은 항상 의견이 갈립니다. 이렇게 의견이 갈려요. 서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네? 저희는 성격도 틀리고 그래도 큰 의견도 틀리고 비슷하잖아요. 서로 맞춰주는 거죠. 아, 네. 인격이 그래도 성숙하니까 네. 둘이. 근데 이거예요. 성서는 근데 이런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차를 가지고 적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마태가 그걸 인용하면서 그걸 완전히 왜곡시켜버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네.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마가복음은 수로보니 교인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예수님이 개라고 얘기하잖아요. 수로보니 교인을. 예, 자식에게 줄 거를 개에게 줄 수 없다. 근데 이 개라는 표현이 이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개라는 표현이 칭찬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마태복음이 가져다가 봐봐 개라고 하지 않았냐. 개는 유대 문화에서는 남창을 얘기하는 남창이 개고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 봐라 예수님이 이방인들한테는 신경을 안 썼다. 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마가복음을 이해도 못하고 그걸 왜곡해가지고 마가복음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에 카운터 아르기먼트를 펼쳐요. 어쨌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자, 오케이. 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네. 하던 걸로 이제 좀 돌아가보죠. 그래요. 저 네. 서로 싸우는 거 신약에서 뭐라 그러냐. 신약은 예수님이 사실 마태복음에서 그 백부장 고쳐주잖아요. 네.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데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데 그 백부장이랑 와요. 종은 집에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백부장네 집에 가서 고쳐주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아,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시라고. 네. 말씀만 하셔라. 그러면 나도 내 밑에 수하들을 거닐고 있는 사람이라 말씀만 하셔도 그냥 고칠 수 있다. 네. 예. 이리 오라고 하면 저래요. 그래서 칭찬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없다. 믿음을 본 적이 없는데 네. 믿음이 진짜 훌륭하다. 근데 그쵸.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이제 종이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파이스예요. 네. 파이스는 남종을 얘기하는 소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년, 네. boy. 그래서 my boy 이런 거예요. 내 종이라는 얘기는 내 소년.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동성애적인 파트너를 의미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다. 네. 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인이고 네. 예,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사생활을 묻지 않으시거든요. 야 혹시 너네 그 파이스가 네가 지금 종이 너랑 그거 그냥 종이냐? 애동 아니냐? 애동? 애동 아니야? 안 물어봐. 네. 오케이 고쳐줄게. 갈라고 하잖아요 그 집에. 네. 제가 볼 때는 이 파트너가 좀 미안하니까 좀 문화가 다르니까 유대인들은 네. 동성애를 안 하니까 네.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그런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예수님은 사실 동성애를 반하는 말씀은 이런 반구도 안 하셨어요. 네. 그냥 무조건 쿨하게 고쳐주십니다. 네. 네? 오케이. 너의 사랑의 방식이 어떤 그렇죠. 거는 상관없어. 그냥 쿨하게 고쳐주시고. 근데 왜? 바울. 바울은 이제 로마서에서 네. 1장 27절에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울은 네. 예수님과는 예수님보다 좀 덜 쿨한 것 같아. 그래서 이 동성애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선입관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네. 분명히 갖고 있고 고린도서에서도 바울이 이 음행을 하는 자나 남색을 하는 자는 결단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과는 다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 안에서도 이런 이견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절대적인 답을 주고 있다라기보다는 우리를 논의의 장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동성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이제 성경의 권위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라 나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대화가 진전이 안 돼요. 맞아요. 그냥 거기서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붙잡아놓고 이게 지금 성서학 강의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의 기존의 사고 방식을 깨고 나올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성서만 갖고 얘기해서 답이 안 나와요. 절대로.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학적으로나 이런 것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접근을 해야 어떤 합당한 답이 나오지.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성서. 그리고 제가 이제 전공하고 있는 분야에서 좀 이렇게 문화, 고대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 뭐 이런 거는 조금 논의를 진행시켜 볼 수 있겠죠. 네. 역사 비평적 관점에서 그렇죠. 또 보실 수 있고. 예. 그 오늘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저희가 피오님 이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댓글 이야기도 좀 하고 예 그리고 동성애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제가 다음 주에 미국 그 감리교 이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야기 좀 해봤는데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인트로입니다. 예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아요. 그 아직 그 에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많이 있어요. 네. 그동안 풍부하게 축적해두신 네. 내용들이 많이 있고 이건 전 세계 어떤 신학자도 이렇게 말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제가 최초로 말한 게 있습니다. 기다리네요. 여기 논문의 논문은 이제 저는 이제 신약이라 이제 전 구약의 인물들을 좀 다룰 건데 제 전공은 아니라서 그냥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를 펼쳐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상상력이 가미된? 상상력이 많이 가미되고 많이 이렇게 예, 논리의 비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들으면 재밌는 네, 다음 시간에 에너님이 재밌는 옛날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분량을 좀 뽑아내지 않나 우리 피원님의 그래서 좀 오늘 좀 어떠셨는지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정말 성경에 대해서도 특히 저한테 와닿았던 부분은 인격적으로 접근하는 거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 박사과정 1년 차인데 성경을 읽을 기회는 많이 없잖아요. 제가 안 읽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안 읽어도 돼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 죄책감, 성경을 더 알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좀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특히 그 지적인 공동체 그 말은 좀 참신하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거를 지적 이게 보는 거지. 그거 그 안에는 정말 일상 생활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참 실천 신학 하는 학생으로서 좀 의미가 있었어요. 네. 네. 저희는 많이 했던 얘기 조금 식상한데. 제가 너무 안 들어가지고. 아니.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어떻게 피원님 다음번에도.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아니 다음에 한번 저희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원님이 계시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희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저희가 여성분들한테 접근을 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남자들이니까 한계가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프로 페미니스트들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무슨 남자인데 그죠?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이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네. 배웠어요. 저희 둘이만 하다가 네. 이렇게 또 피원님께서 오시니까 네, 새로운 분위기로 네. 네. 어제 만났는데 즐겁겠습니다. 좀 네. 좋네요. 어제 만났어. 네. 네. 그 에너님의 미친 섭외력에 다시 한번 감동하면서 네. 그 오늘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우리 이제 한국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 그렇죠. 이야기일 네. 것 같아요. 이 놈들이 네. 그런 놈들이었어? 이런 거죠. 근데 저희는 항상 질문하고 그렇죠. 또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앙의 어떤 그 믿음과는 약간 좀 별개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뭐 나서서 옹호하고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틀렸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각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주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고민은 하시되 절망하시지 마시라.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수습 잘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